모든 게 두려워나요나 봐. 버릇처럼 뒤를 돌아보죠. 사랑은 앞만 보고 달려도 나는 가질 수 없었죠. 난 바라죠. 그때의 그날로 함께였던 그대 앞으로 뒤를 돌아보며 서 있던 그저 바라보면 좋았던 우리 어디 있어도 내게 와주던 그대는 어디에 그대는 지금 어디에 사랑은 주는 좋은데 받기만 했던 나였죠. 난 바라죠. 그때의 그날로 함께였던 그대 함께였던 그대 앞으로 함께였던 앞으로 뒤를 돌아보며 서 있던 그저 바라보며 했던 나였죠. 난 바라죠. 그때의 그날로 함께였던 그대 앞으로 뒤를 돌아보며 서 있던 그저 바라보며 그대 너 아프면 우리 어떻게

그때의 그날로 함께였던 그대 앞으로 뒤를 돌아보며 서 있던 그저 바라보며 좋았던 우리 어디 있어도 내게 와주던 그대는 어디 그대는 어디에 그대는 지금